찾아서 너 보고 찾아왔네 두메나 산골 도라지 꽃피던 그날 맹설을 걸고 떠났지 산딸기 물에 흘러 떠나가도 두 번 다시 타향에 아니 가련다 불길이 불며 불며 노래하면서 너와 살련다 채를 넘어 옛집을 찾아 물방아 찾아왔네 달뜨는 고향 새소리 정다운 그날 울면서 홀로 떠났지 흘러 흘러 떠나가고 두 번 다시 타향에 아니 떠나리 수수밭 감자밭에 씨를 뿌리며